떠난 여기 울진 산마루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.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. 그대여 나의 어린애, 그대는 휘파람이 불며 떠나가 버렸네. 그대여 나의 장미여. 그대여 나의 어린애, 그대는 휘파람이 불며 떠나가 버렸네. 그대여 나의 장미여.